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온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 통일을 앞당기자, 북과남이 힘을 합쳐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자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조국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의 전문을 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 발표 16돌세 점하여 더이칠란드 반제연단이 15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